어쩌면 앵극의 수극같이 루틴도 취향도 전부 다른 우리 반대가 끌리는 이유란 게 뭔지 아직 이해 안 돼 정말 이해 안 돼 언제나 다정한 너의 배려 사이 난 내가 중요한 애티튜드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니 모든 게 다 반대 완벽하게 반대 What's wrong? 어쩜 이리 반대인 우린 설레는 걸까 좀 이상해 Oh my god 놀라 어떤 말도 설명이 안 돼 왜 날 보면 두근두근 두근대는지 자석처럼 너의 맘이 맘이 끌리지 참 신기해 Oh my god 몰라 어딜 가도 너무 다른데 또 날 보면 자꾸 설레지 좋아하는 영화도 즐겨 듣는 음악도 하필 MBTI까지 다를 수 있냐고 각종 반대인 둘이 매일 놀라서 훔치 근데 재밌어 그치 자꾸 끌리는 걸 like it. 어쩜 이리 반대인 우린 설레는 걸까 좀 이상해 Oh my god 놀라 어떤 말도 설명이 안 돼 왜 날 보면 두근두근 두근대는지 자석처럼 많이 많이 많이 끌리지 참 신기해 Never let you go I like you 참 이상해 yeah.